말로 결론내게 설득이 되지 않아. 지독하게 아픈 날들 그래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. 벼랑 끝에 서 있는 너 내 손 놓지 않을래. 쉽게 널 놔버리지 않아. 억지로 날 견뎠대도